주고 너를 다시 보게 돼. 무섭지 않아 난 새로운 얘기가 펼쳐질 거라는 걸 방금 느꼈으니 삐까삐까 우 삐까삐까 우 랄랄랄랄라 그냥 유 그런 누구 랄라삐까뿌 나의 친구가 바로 정해졌어 재밌을 거야 끼워줘 이 정도의 전대쯤에 걸린 시간까지 노는 거냐 이 친구가 바로 정해졌어 재밌을 거야 니가 줘 이 정도의 전대쯤에 걸린 시간까지 날 떠날게 삐까삐까 우 삐까 Boo.